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련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행복의 도전으로 갖고 오신 사회주의 조국의 품이 안겨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가요에서는 우리 민 모두가 안겨 사는 행복한 사회주의 내조국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웅신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전개되는 선율은 동쪽 단순 2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가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돋궈주고 있습니다. 가요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여라는 태양의 전함으로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부강 본영과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붉은 물빛이 라곤의 강산에 아침에 솟네 수련님 뜻으로 빛나는 내 나라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은 장군님 품이여라 다음 순서로 노래 정말 좋은 세상이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소송진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고마움을 뜨거우게 새기게 하여주는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새 쌍둥이를 낳고 신문에 서게 된 손자 며느리 모습을 보며 감격과 기쁨의 겨우 동네방네 자랑하는 장수집 노인대회의 인상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안겨 사는 사회주의 제도가 이 세상 제일 가는 인민의 세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이러한 시적 형상은 높은 예술성과 통속성으로 일관된 손율 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솔데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손율은 낭만적이면서도 긍지 높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연은 누구나 한번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통속성이 보장되고 부르고 나면 그 어디를 둘러봐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제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터질 듯 안겨도록 높은 사상예술성이 보장된 시대의 명곡으로서 오늘도 우리 민들의 애국주의 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생활의 길동무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낳다 옷을 벗어 우리 마을 장수집 노인 동네방네 자랑이세 고승국이라 노인들 생각은 깊어가는데 우리 장군님 귀한 선물을 가슴 가득 보내셨네 더넘난 세상은 숨만 속 세상이야 사대주님 내 나라는 정말 좋은 세상이야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